경의하는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과학자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 최동윤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5일 고인의 영존에 환을 보내시었습니다.